떠나가도 함께 걷던 그 길 거리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저 멍하니 그저 멍하니 함께 듣던 그 노래 흘러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저 멍하니 그저 멍하니 그저 멍하니